경애하는 진중운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 방어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보병국장인 육군소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인 육군중장 리성국 동지, 군단정치위원인 육군소장 리용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를 현지에서 마합도 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군무 생활의 하루를 예사로이 시작하며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던 군인들은 너무도 뜻밖의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를 뵈었게 된 놀라움과 기쁨,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겨워 최고사령관 동지를 성병마냥 예우싸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솟구치는 눈물로 두 벌을 적시는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그들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를 맞이한 마합도 방어대에서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기양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방어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따뜻한 담화도 나누시면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침실의 난방 보장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난방이 제대로 보장돼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뜨뜻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치 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시었으며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는 태양열 물가열기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돈물을 마음껏 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교양실에서 정치사상 교양사업 실태에 대하여 요약하시면서 마합도 방어대 군인들이 컴퓨터 자료 전송체계를 이용하여 매일 당부와 군벌을 정상적으로 보며 당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이곳 방어대와 같이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의 군인들은 그 누구보다 혁명적 신념이 투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사상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방어대 군인들을 견결한 사회주의 조국 수호 정신을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문화생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독서기풍,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중대예술소조 활동을 활발히 벌려 성방어대 군인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언제나 낭만과 희열에 넘쳐 보람찬 군무생활의 나날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 실태와 군인가족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섬초소 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공농사, 온실농사, 축산과 함께 수산부업에도 힘을 넣어 섬초소 군인들이 육지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마합도 방어대를 웅심 깊고 다심한 아버지와 어머니, 맏형, 맏누이와 같은 지휘관들과 서로 돕고 이끄는 정다운 동지들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이 있는 병사들의 보금자리,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흐르고 정으로 굳게 뭉친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방어대의 화력타격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포배치와 전투동원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서는 싸움이 터지면 마합도 방어대 군인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화력타격 조직과 지휘 능력을 더욱 높일 때에 대한 문제, 변화되는 적종에 맞게 전투문건 수정보충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우리 시기의 새로운 법영 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할 때 대한 문제,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출 때 대한 문제 등 방어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이날 불의의 마압도 방어대 1중대 2소대 3포를 이미 차지한 진지에서 기동시켜 정해준 목표를 타격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고 포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감히 압살해버리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을 안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일당대 포병들은 신속히 사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사격 명령을 내리시자 전선 수역을 통째로 들었다 놓는 요란한 포성이 울려 퍼지고 멸적의 포탄들이 대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해진 해상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지난 7월에 진행된 성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경기에서 명포수상을 쟁취한 이곳 방어대 포병들이 역시 다르다고 마압도 방어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사격 결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조국 수호를 위한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하는 것이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면서 마압도 방어대를 돌아보고 자신께서 제일 만족하는 것은 훈련을 드세 개 강도 높이 진행하여 포병들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들로 준비시킨 것이라고 단방에 목표를 명중한 군인들을 모두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마압도 방어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합심하여 당주왕 뜰악과 있다 있는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땅 전선수역의 이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침의 전함으로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전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난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군인들,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마압도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떠나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종훈 결사옹이 구호를 격정 속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마압도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머나먼 전선수역의 섬초소를 찾아오시어 크나큰 영광과 꿈만 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